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창건 68돌세 즈음에서 메이코 네사우 알코요돌시에서는 경축집회가, 제인민과의 친선 및 연대성 앙골라비원에서는 경축모임과 사진전시회가, 인도네시아 밀레니아 아름마다 엑스프레스 회사에서는 강연회가 1일과 2일에 진행됐습니다. 사진전시회장에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 경이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행사들에서 발언자들은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의 창건과 강화 발전에 싸우신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용도 따라 승리적으로 전진하는 조선은 앞으로도 영원히 불패의 사회주의 강국으로 융성 번영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